난 멍청해 너밖에 모르는 바보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I don't wanna say no more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젠 더 그저 날 자꾸 이끌어줘 너 없이 앞이 안 보이니 이어줘 사랑해 널 사랑해 더 I think I'm crazy You know that I'm crazy 더 이상 매고 싶지 않아 You should go and grab me and take me Take it 내 모든 걸 다 take it Everything baby you are gonna make it 꿈을 꾸면 네가 매일 내 앞에 바보 같듯이 난 지금 너만 생각해 바보라고 말해도 좋아 미쳤다고 말해도 상관없어 깨지쳐질 필요 없어 너와 누나 그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우린 난 헤어질 거라고 Don't let me say goodbye Don't let me love you right 입술 끝에 매달린 말 헤어지자 그 말만 하지 말아줘 바보라고 말해도 좋아 미쳤다고 말해도 상관없어 깨지쳐질 필요 없어 너 아니면 그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Without you, girl. 미쳐.